again. So stop running. I know you want me, let's start talking. Hey, 다른데 왜 자꾸 숨겨?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 있어. Hey, 나를 보다 왜 눈을 돌려? 다른데 hey, hey, 날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 돌아보면 언제나 네가 서 있어. Hey girl, 고개 돌려 먼 곳을 봐도 놀라지 않은 척 해봐도 나는 알아. 웬 네가 내 주위를 맴도는지. Hey, 다 아는데 왜 자꾸 숨겨?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 있어. Hey, 나를 보다 왜 눈을 돌려? 다른데 hey, hey, hey, 날 좋아하는 마음을 모를 거다 믿고 있는 네 모습이 귀여웠어. 싶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. 난 모두 알아. 이리 와봐. 더 이상 날 피하지 말고. Hey, 다 아는데 왜 자꾸 숨겨?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 있어. Hey, 나를 보다 왜 눈을 돌려? 다른데 hey, hey, hey, hey. 자서만 피하지 말고 나와 함께. 나를 봐 왜 이렇게 수줍은 타. 뭐가 무서워 나도 잘 못하지만 우린 핫한 커플일 것 같아. 오늘부터 우리 일을 해. Yeah. 손을 잡고 걸어 다닐래. Yeah. 시간 아까워 차 어떡할래.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.